둘이 부대. 둘이 부대. 둘이 부대. 디탄돌, 디탄돌, 냉겁번 아구. 어느 쓰레렛 띠번 염플롱 뭐이어라 금방이 어머 두리부대 두리부대 디단돌 앵겁번 아구 어느 쓰레렛 띠번 염플롱 뭐이어라 صلاة الله سلام الله على ياسين حبيبي si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 para kiai. Sunnatullah. Ayo manut para kiai, ayo manut para.